밤이 오면 또 길을 잃어 네가 없는 나 한 번도 꾼 적 없는 꿈속을 헤매 날 깨워줄 그대가 없는 곳에 나 멈춰서 널 기다리고 있어